인터넷 홈페이지 구국 전선에 의하면 반제 민족 민주 전선 중앙위원회 청년 학생국이 6일 전체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은 지금 남녘당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락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만고 주약의 신기록을 세운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한 전 국민적 함성으로 세차게 꾸러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2여 개 총학생회와 학생단체들이 결성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발표한 3월투쟁 계획에 따라 시국선언, 시국학년회를 연이어하며 최후발악하는 박근혜 격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결사분기에 나섰다고 호소문은 지적했습니다. 호소문은 박근혜 패당에게 최후의 멸망을 선고하고 줄기차게 벌려온 촛불투쟁을 전 국민의 승리로 장식할 책임적인 시각은 왔다고 하면서 모두 다 박근혜 탄핵 심판을 위한 최후의 투쟁에 총분기하여 정의에 투철하고 불의를 용서치 않는 청년 학생들의 기상과 번뜰을 다시금 힘있게 시위하자고 강조했습니다.